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하늘만 눈물만 흐르네 그러다 나는 한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이제는 나는 사랑